I should hang up the phone, you said maybe don't. And I think I should go, you said maybe don't. Cause I run from the things that I want the most. You said I get this what you do, but we should never speak again. 오늘의 리디오. Because I like you. And lately it's been only getting worse. So we should never speak again.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흔입니다. 여러분 모두 개강하시고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오늘의 리디오를 들으며 잠깐은 자신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날이 완전히 풀려서 겨울의 느낌보다는 봄의 향이 물씬 나고 있는데요. 저는 날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의 리디오에서 추천한 책 한 권 들고 당장이라도 한강에 가고 싶어지네요. 저번 주 월요일 업로드 되었던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과 아몬드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지친 일상에서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에세이집을 가져왔어요.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2020년 갑작스레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블루가 생길 만큼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는데요. 오늘의 리뷰에서 추천하는 책을 통해 일상의 긍정적인 힘을 함께 불어넣어 봅시다. 오늘의 리뷰는 김진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같이 리뷰 듣고 올까요? Baby, don't. I'm not saying I'm wrong, but you may be right. I don't know how to fall asleep unless you say goodnight. Yeah, I'm running from the things that I want the most. You said I get this what you do, but baby, don't.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사회심리학을 편한 에세이로 풀어내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림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거칠고 냉혹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작가의 실제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친구의 친구 이야기, 친구의 직장 동료의 이야기, 친구의 직장 동료의 가족의 이야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는 것, 남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는 용기, 즉 미움받을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소개했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처럼 이 책 역시 지속적인 인기로 제목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위책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다고 말해줍니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잘못한 것 없다고, 고개를 들라고. 그리고 나와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그저 따뜻하기만 한 위로의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한없이 따뜻하게 현실을 관통하는 듯한 이 책의 화법이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만나러 함께 가실까요? 문제의 실체를 만나기 위해선 생각의 양이 아닌 깊이가 필요하다. 획일화된 경험은 스스로를 오해하게 하고 경험은 스스로를 이해하게 한다.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김이나 저자의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보통의 언어들은 김이나 작가가 대중과 긴밀히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 삶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일상의 단어 속에서 탐색한 책입니다. 출간한 지 6개월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이 책은 김이나 작가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 있겠지만 언어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세우고 흔들림 없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평범한 단어들 속에 깃들인 특별한 가치를 찾고 삶의 지향점을 풀어가는 이 책은 쳇바퀴 같은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확장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가지는 힘, 그리고 그 언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이 책은 사소한 일들에 상처받지 않고 좀 더 의연하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통찰이 빛나는데요. 김이나 작가처럼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생각하다 보면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해질 것도 같습니다. 어떤 기준과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를 자꾸만 붙잡는 그 단어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흔들리는 순간에도 지켜야 하는 마음이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만의 언어의 색깔은 어떨지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 이었습니다. Surprise me. I should hang up the phone. You said maybe don't. And I think I should call. You said maybe don't. Cause I run from the things that I want the most. You said I get this what you do. But maybe don't. I'm not.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나다운 삶과 내 삶을 사랑하는 법, 삶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관계의 고민을 일상의 단어 속에서 바라보는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리디오에서도 사유의 힘을 위주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리디오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준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Maybe don't.